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정리소로 높이 초대되신 19돌, 조선노동당 창건 71돌, 타도제국주의 동맹 결성 9돌세 즈음하여 브라질 자유조국당에서는 경축집회가, 페루남북구 련방 국립종합대학에서는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행사들에는 브라질의 정계 사회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했습니다.